우리나라의 9월 방직공장 노동자 합숙이 훌륭히 개건되었습니다. 선천리성, 선미약성의 원칙에서 편의봉사 시설들을 극진히 갖춘 노동자 합숙이 개건되어 여성 노동자들에게 보다 문용한 생활 조건을 마련해 줄수 있게 되었습니다.